린 씨는 제주도에 가본 적이 있어요? 네. 작년에 친구하고 같이 갔었어요. 숙박은 어디에서 했어요? 호텔에서 잤어요? 아니요. 호텔은 숙박료가 비싸요. 여관은 그보다 싸지만 방을 구할 수 없었어요. 그래서 제주도 사람 집에서 민박을 했어요.